가끔씩 넌 바라보곤 해.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갈. 가끔씩 난 의심하곤 해. 왜 이런 험한 길에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대 아닌 그 누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. 나를 봐요, 나의 두 눈을. 아는 사람 아니면 타인 보이나요? 그대를 향한 내 마음 한결같아. 언제라도 어디라도 모두가 외면해도 당신만 나를 받아준다. 당신의 나.